천성 달빛 아래 녹슬은 기찻길 허리에서 빛빛인가 말 좀 하려마 전해다오 전해다오 고향이란 서름 녹슬은 기찻길아 어버이 정 그리워 우는 이 대동강 한강물을 서해에서 만나 남과북의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전해다오 전해다오 고향이란 서름 녹슬은 기찻길아 너처럼 내 마음도